going home. I tried and I failed, and I'm tired and weary. Everything I done was wrong. And I feel like going home. Thought I tried to see it through. It was too rich for me. So now I'm coming home to you. Yes, I feel like gold. The skies are closing in. The skies are closing in. And not a friend around to help from all the places I have been. Lord, I feel like going home. Lord, I feel like going home. I feel like going home. I tried and I failed, and I'm tired. Everything I done was wrong. Lord, I feel like going home. Lord, I feel like going. I feel like going home. I feel like going.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구강본 시인의 시 귀가와 음악이 저보다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마음으로는 수십 번 세상을 버렸어도 그대가 있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기절이 오늘따라 이렇게 마음에 와닿네요. 한 주 중에서 수요일 밤 수요일이 지나가면 이렇게 하루의 한 주의 중간이 딱 잘라져서 지나갈 때쯤 되면 너무 피곤하죠.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왜 이렇게 피곤한 일들은 많고 사람 사는 것이 서로 이렇게 부대끼는 일이라서 그런지 서로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요. 자, 오늘 그런 여러분의 피로를 이 음악이 씻어드렸기를 저 속으로 바라봅니다. 음악은요, 영화 Naked in New York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Feel like going home. 어떠셨어요? 귀가하는 기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기분이 들었습니까? 느리고 차분한 약간의 애수를 띈 그런 곡이었는데, 영화 벤지의 주제가 그 I Feel Love를 부른 찰리 리츠가 불렀습니다. 참 이 Naked in New York 중에서 이 곡은 이 시간에 처음 들려드리는데 영화 소개를 잠시 해드릴게요. 94년도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제작을 맡은 인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94년 썬댄스 영화제에 출품도 된 영화인데요. 댄 엘그런트 감독이 메가폰을 쥐었고요. 에릭 스톨츠, 캐서린 터너, 토니 커티스, 랄프 마치오, 티모시 달튼, 우피 골드버그. 초호화 캐스팅이죠. 인디 영화치고는. 이런 배우들이 총 출동하고 있는, 뭐랄까, 젊은이들의 그 현실적인 삶, 그리고 사랑을 그린 얘기입니다. 자, 참 음악은요. 트윈픽스의 그 안젤로 바달라멘티가 이 영화에서 음악도 맡았으니까 이 사운드트랙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아주 좋은 음악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몸에 피곤을 씻어드리고 이번에는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곡 준비했습니다. 자, 문제없어. 모든 일은 다 잘될 거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말이라면서요. 하쿠나 마타타. 영화, 만화 영화 라이언 킹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띄워드립니다. Hakuna Matata. What a wonderful phrase. Hakuna Matata. Ain't no peasant craze. It means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s. It's our problem free. Why, when he was a young warthog, when I was a young warthog, very nice. He found his aroma like a certain appeal. He could clear the savannah after every meal. I'm a sensitive soul, though I seem thick-skinned. And it hurt that my friends never stood downwind. And oh, the shame! He was a shame. What a change in my name! Oh, what's in a name? And I got downhearted. How did you feel? Every time that I... Hey, Pumba, not in front of the kids. Oh, sorry. Hakuna Matata, what a wonderful phrase. Hakuna Matata, ain't no passing craze. It means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s. Yes, see it, kid. It's our problem-free philosophy. Hakuna Matata. Thank you.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수건이던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겨다 쓴 작품이죠. 영화 신들러스 리스트 중에서 테마, 존 윌리엄스의 음악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67회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들 알아보는 시간이죠. 3주 특집으로 마련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먼저 특이한 케이스 살펴보죠. 레드로, 세 가지 색 레드로 지명을 받게 된 크제슈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 이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외국어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우선 레드 하면은 원제가 3소, 3세. 그래서 제목처럼 세 가지 색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세 번째 영화인데요. 세 편 모두의 키에슬롭스키 감독이 만들었고요. 이 3색은 프랑스 국기인 삼색기의 색, 그러니까 블루, 화이트, 레드를 말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유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는데요. 우리가 영화 감독이라기보다 영화 철학자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유럽을 대표하는 감독 크제슈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이 이 영화 삼색을 만든 것은 유럽 통합체를 기리고자 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색의 마지막 작품 레드를 완성하면서 그는 감독으로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독보다는 제작자로 유럽의 젊은 영화인들을 뒷바라지해서 유럽 영화계의 전성시대로 확립해보겠다. 이런 뜻을 비췄죠. 자, 그렇다면 이 영화 레드는 그가 연출한 마지막 영화인 셈이 되는데요. 레드는 박애를 상징하는 색이라고 하죠. 이 영화는 한 패션 모델 여대생과 또 전화 도청을 낙으로 살아가는 은퇴한 노판사 간의 우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조금씩 마음의 벽을 열어간다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쉽게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조금 자기적이지 않았냐라고들 하시는데 패션 모델 여대생으로 등장한 이렌느 야곱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떠났는데 그만 그 배가 침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몇 명의 생존자만이 구출되죠. 그것이 바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영화 세 가지 세계의 주인공들, 그러니까 블루, 화이트, 레드에 출연했던 주인공들만이 구출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키에슬롭스키 감독은 많은 비난을 듣기도 했었어요. 글쎄요, 이 보수적인 성격이 짙은 아카데미에서 이런 자기적인 성격이 강한 레드가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런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 키에슬롭스키 감독은 외국 감독이잖아요. 이 레드는 감독상 외에도 각본상과 촬영상 후보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위스, 폴란드, 프랑스 이 3국이 합작한 영화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라는 이유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조디 포스터와 올리버 스톤, 글렌 클로즈, 퀸틴 타란티노, 또 로버트 드니로, 마틴 스콜세지 같은 아주 쟁쟁한 헐리우드의 스타들 65명이 아카데미 위원회에 항의 편지를 보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이 레드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는 울산의 박원식 씨도 생각이 비슷한 것 같으세요. 마지막 장면이 완전 코미디라고 하셨는데 오랜만에 비디오를 빌리러 비디오 가게에 갔다고 하셨죠. 그런데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부드럽게 R 발음을 굴려가지고 R이 확실히 나도록 말했는데 비디오 가게 아줌마가 전혀 알아들지 못하셨다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말하다가 결국은 아줌마 빨간색이요 빨간색 해서 겨우 레드를 빌렸다고 하셨네요. 자, 그 레드의 테마 한번 들어보죠. 영화 레드 중에서 패션쇼 띄워드렸습니다. 참 이 아카데미의 감독상 후보로 오른 사람 중에서 아마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로버트 레드포드 올해 아카데미에서 영화 퀴즈쇼로 감독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광고 문구가 참 엄청났죠. 미국 역사상 정직한 시대의 종언, 종말 이라는 엄청난 광고 문구로 일단 주목을 끌면서 개봉됐었는데요. 실화를 달았죠. 미국 역사상 최대의 방송 스캔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TV 퀴즈 프로그램인 21의 비리를 고발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뭐 다들 그러는 거 아니냐, 방송 프로그램에서 뭐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로버트 레드포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긴장감 있게, 재미있게 이끌어 나갑니다. 거의 40년 전 미국의 일이지만 사실 오늘의 TV 시청률 경쟁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죠. 또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그 크고 작은 비리도 역시 지금 바로 우리 주변에도 벌어지고 있고요. 자, 로버트 레드포드. 뭐 굳이 영화관 아니라도 사람들 뭐 로버트 레드포드 이름 정도는 한두 번은 다 들었을 만한 그런 스타입니다. 그런데 그 스타 배우가 최근 들어서는 감독으로 더 인정받고 있죠. 실제로 로버트 레드포드는 배우보다는 감독으로서 더 아카데미와 친한 것 같아요. 1973년에 영화 스팅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지만 수상은 못했어요. 그런데 1980년에는 감독 데뷔작 보통 사람들을 가지고 아카데미에 당당히 입성합니다. 1980년에 아카데미 감독상을 거머쥐었죠. 그래서 레드포드는 배우로서보다는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15년 만에 다시 아카데미의 영광에 로버트 레드포드는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레드포드는 감독으로뿐만이 아니라 배우로서도 끊임없는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데미모와 공연한 은밀한 유혹에서의 그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은밀한 유혹에서는 그동안 로버트 레드포드가 출연한 영화들이 흥행 성적이 부진했다고 해서 이 영화에서의 출연료는 대폭 깎이는 그런 불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중에서 한 곡 들어볼게요. 프리텐더스가 부르는 노래죠. I'm not in love. 광주 두암동의 이수 씨 잘 들으셨어요. 친구 선현주 씨, 또 강명수 씨, 이선우 씨, 박주희 씨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수 씨도요. I'm not in love, Pretenders의 곡이 축하 곡으로 글쎄요, 뭐 그다지 잘 어울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곡이죠. 은밀한 유혹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가장 미국의 대중적인 영화 배우이자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영화감독 로버트 레드포드와는 이 감독은 굉장히 상반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으로서의 로버트 레드포드는 헐리우드의 그 정식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죠. 영화를 만들 때. 그런데 이 감독은 그 규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의 팬들은 좋아합니다. 아주 계기스러운 감독이죠. 퀸틴 타란티노. 그가 펄픽션을 가지고 이번 아카데미에 감독상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펄픽션은 지난해 깐느 영화계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해서 한바탕 회오리 바람을 몰고 왔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퀸틴 타란티노 감독은 주로 독립 영화, 그러니까 독립 영화 감독으로서 독립 제작사의 그 저 예산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왔었는데 이 펄픽션은 미국 메이저 영화사의 작품이라는 것 때문에도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자, 퀸틴 타란티노 감독 1963년생이니까 참 젊은 감독이죠. 데뷔작 저수지의 개들 이후에 이 펄픽션이 두 번째 작품인데요. 펄픽션은 그 헐리우드과 그곳의 범죄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그린 줄거리를 각각의 독특한, 아주 독특한 씬 구성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엮어낸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 자체가 그런 싸구려 소설류를 지칭하고 있죠. 헐리우드 누아르의 모체가 됐던 그런 싸구려 소설, 삼류소설을 의미하는 펄픽션. 그런데 이 영화는 이제 신세대 영화의 장을 여는 새로운 모체로서 인정받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퀸틴 타란티노 감독 자체가 그런 새로운 영화의 세대를 의미하는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죠. 비디오 가게 점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광 시절을 거쳐서 영화를 배우게 됐고 이제 드디어 영화를 알게 되었다는 퀸틴 타란티노 감독. 배우로도 활약을 하죠. 87년에 영화 니어왕에서 배우로 출연했었고요. 또 자신의 데뷔작인 저수지의 개들에서도 직접 출연했고 뿐만 아니라 이번 펄픽션에서도 그 독특한 외모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퀸틴 타란티노 감독은 뭐 감독으로서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각본가로서의 역량도 대단하죠. 93년에 터니 스콧 감독의 트루 로맨스의 각본을 맡았고요. 뿐만 아니라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에서도 각본 작업을 아주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자, X세대 영화 감독의 대표적인 퀸틴 타란티노. 그는 컬트 영화 감독이라는 그 닉네임이 뒤에 꼭 따라붙는데요. 글쎄요, 보수적인 아카데미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이 보수적인 아카데미에서 퀸틴 타란티노가 받아들여질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자, 펄픽션 중에서 영화가 시작할 때 흐르는 알 그린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Let's stay together. Baby. let's stick together. Loving you weather. I'm the good, the bad, the happy, the sad. Just came to see you'd never do that to me, would you, babe? Staying around you is all I see, is what I want to do. We ought to stay. 인천 남동구 만수일동의 윤여성군 잘 들으셨어요. Let's Stay Together. 영화 펄픽션 시작할 때 나오던 알그린의 노래였습니다. 자, 작년에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스필버그 감독. 이번에는 그의 수제자 한 명이 이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포레스트 검프를 가지고 이 감독상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이 포레스트 검프는 올해 제67회 아카데미 후보작 발표했을 때 그때 가장 주목받았던 영화입니다. 자그마치 13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죠. 과연 주연을 맡은 톰 행크스가 2년 연속 남우주연상을 탈 수 있을까 이런 관심부터 시작해서 확률적으로는 이 포레스트 검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수상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나오면서 여하튼 이 영화에 온갖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할 그 당시 미국에서는 검프 현상, 뭐 검프 신드롬, 뭐 검프 매니아 뭐 이런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었죠. 그 정도로 미국인의 사랑을 받은 영화고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은 그 미국인의 감정, 그 정확한 핵심을 찌른 셈입니다. 다분히 미국적인 시각에서 그려진 점이 없진 않지만 포레스트 검프는 인간의 어떤 본래적 심성에 자리하고 있는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다. 정직하고 착한 사람은 뭐 복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싶은 진리를 놀라운 컴퓨터 그래픽 화면으로 보여줘서 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안겨다줬습니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은 그의 주특기, 특수효과, 컴퓨터 그래픽 효과로 이 영화에서 아주 놀랄만한 화면을 보여주죠. 근데 보통 이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면 좀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이 영화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에 컴퓨터 그래픽을 결합시켜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영화로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겨줬어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1952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필버그 사단의 아이들 몇몇 감독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스필버그가 아끼는 수제자입니다. 로버트 저메키스가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은 그 비틀스의 히트곡을 영화로 옮긴 I Wanna Hold Your Hand인데요. 뭐 영화는 뭐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화면을 이끌어가는 솜씨가 그 당시에 총 제작을 맡았던 스필버그의 눈에 띄어서 그의 사단에 입대하게 됐죠. 또 스필버그의 영화인 1941년에 극작가로 차츰차츰 알려지기 시작해서 그 영화인들 사이에 좀 인기를 얻게 된 것은 1984년의 일입니다. 그 저의 산으로 만든 로맨싱 스톤, 그 캐서린 터너와 마이클 더글라스가 주연을 맡았죠. 그 로맨싱 스톤이 흥행에도 성공을 하면서 점차 그의 그 오락 영화, 흥행 영화를 만드는 그의 솜씨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1985년에는 스필버그와 손을 잡고 Back to the Future를 만들었고요. 또 88년에는 누가 로저 로빗을 모함했는가 이런 등등의 영화를 만들어서 스필버그와는 환상의 제작자, 연출자 콤비를 보여줬습니다. 저 로버트 저메키스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락 영화, 또 흥행의 귀재, 컴퓨터 그래픽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잘 사용하는 그런 마술사 같은 손을 지닌 감독,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아카데미와는 그다지 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 미국인이 밀어준 영화 포레스트 검프로 야심있게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려야겠네요.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스캉 맥킨지의 노래가 삽입되어 있죠. 그 곡 띄워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샌프란시스코 스캉 맥킨지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자, 누가 뭐래도 미국 최고의 코미디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우디 알렌. 이 감독도 이번에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작 브로드웨이 위로 날아간 총탄 Bullets Over Broadway로 감독상 후보로 지명됐죠. 뭐 이 영화는 감독상뿐만이 아니라 각 극본 미술감독, 의상, 나무조연, 뭐 여우조연상 등 또 굉장히 많은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우디 앨런은 참 아카데미랑 친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우디 앨런만큼 여러 번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고 또 수상했던 감독도 없을 겁니다. 정확히 감독이라고만 정의하기는 힘들 정도로 또 천재적인 배우이자 각본가이기도 하죠. 그가 제작한 영화들, 20편이 넘는 그 영화들은 모두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아카데미가 후보로 지정함으로써 보증받고 있는 셈입니다. 자, 우디 앨런의 영화들은 자신의 세대로부터 그 이전의 영화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철저한 뭐 재생산의 과정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만들어진 영화,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위로 날아간 총탄은 20년대 뉴욕에 바치는 우디 앨런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좋았던 시절에 대한 우디 앨런 스타일의 멋진 코미디이기도 하고요. 또 95년을 거쳐서 2000년대로 향하는 전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영화 브로드웨이 위로 날아간 총탄에 대해서는 별로 아시는 게 없죠. 그래서 잠시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천재 보디가드인 치치의 총탄을 의미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요. 그리니치 빌리지의 젊은 극작가 데이빗은 자신이 써놓은 수많은 작품들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브로드웨이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쥐구멍에 벗들 날이 있다고 그에게도 천재 1호의 기회가 주어지죠. 명성이 높은 연극 프로듀서가 올리브라는 여가수에게 조역을 준다는 조건으로 그의 희곡을 무대 위에 올리자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옵니다. 데이빗은 중창단 여가수인 이 올리브가 연극에는 전혀 소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생일 때의 소원인 브로드웨이 진출을 위해서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팔듯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잘못됐던 이 연극은 리허설 과정 내내 삐걱거립니다. 올리브뿐 아니라 주인공 헬렌을 비롯해서 모든 배역들이 하나같이 호흡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죠. 이 결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 그 올리브의 보디가드인 치치에 의해서 재조정됩니다. 그가 바로 천재였거든요. 하지만 이 연극의 문제가 풀려나가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얽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과연 치치의 총알은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이 영화 우디 앨런은 그 특유의 솜씨로 코미디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디 앨런의 그동안의 수상 경력을 보면 수많은 후보 경력에 비해서는 정작 수상한 것은 두 번뿐입니다. 77년에 애니 홀로 감독상과 각본상을 수상한 정도인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탄생할지. 자, 우디 앨런의 영화, 그의 대표작이죠. 맨하탄의 음악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맨하탄에 삽입된 거신의 음악입니다. Rhapsody in Blue.